우리 사도행전 9장에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처음에는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 교회를 핍박하는 공문을 받게 되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9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물론 월요일 또 주일날 여러분 각자 큐티하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가운데 그를 나타내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뒤에 일어났던 변화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변화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여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22절,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힘쓰거늘. 사도 바울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구약에서 얘기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증언하게 된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것을 또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의 입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었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꾸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자랑하여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짜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번 주에도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즉시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는데요. 또 그러고 나서 23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래요.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표현된 22절과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조용히 보냅니다. 무엇을 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만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와 증거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것들, 뭐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에서 해야 돼서, 뭐 이런 의무감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예. 여러분, 그 변화가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뭐하고자 했대요? 사귀고자 했다 그래요. 예,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아버지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들, 이제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졌대요.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는 것들. 오늘날 여러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요, 자식들을 하나 둘만 낳고 부모에게 너무 많은 사랑들만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성이라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인데, 사귄다는 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결혼을 해도 힘든 경우가 많고요, 교회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은 믿는데 사람들과 사귀는 거는 싫다, 예,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생활은 싫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사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는 놀라운 귀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할 때에 여러분, 당연한 반응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그를 아직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이름에 대한 소문을 다메섹 사람들도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눈을 치료해 주러 갈 때 아나니아도 이야기하는 거, 내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다 압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처음에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할까요?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요, 그를 추천해주고 그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한몸이 되고 싶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변화되었지만 아직 교회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사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까지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를 소개해주고 그를 추천해줄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보호함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25절에는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담아내리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또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금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 믿고 일어났던 세 가지의 자연스러운 변화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변화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지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가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안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었었지만 신앙생활하는 오랜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내 입술에서 어느새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며 교회와 함께할 때만 예수님 만나고 홀로 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들,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또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내 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을 사랑하고 사귀고 싶어지고 서로 추천해주고 서로 함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의 자리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쁨으로 막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